분청사기 물고기 무늬 매병 조선 15세기 보물 347호 조선 초기에 제작된 매병으로 청자에서 분청사기로 넘어가는 과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매병이다.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려 말 상감 청자에 가깝지만 무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장을 찍어 무늬를 넣는 인화 기법의 비중이 높아지며 유약도 비교적 밝은 회청색으로 변모된 점이 두드러진다. 이 매병의 어깨 위쪽에는 연꽃잎 모양의 띠를 간략하게 표현했고 그 아래에는 넝쿨 띠를 상감하여 둘렀다. 몸체의 내면에는 구슬무늬로 둘레를 장식한 두 겹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파도무늬를 배경으로 물고기 두 마리씩을 상감했다. 원 밖에는 점을 가득 찍어 채우고 위쪽 네 곳에는 학 네 마리를 상감했다. 허리의 좁은 구획 안에는 꽃과 풀을 추상화하고 그 아래에는 연꽃잎 모양의 띠를 상감으로 장식했다. 유약은 청자유에 가까운 담청색을 띤 분청유를 사용했다. 이 매병의 복잡한 문양 구성과 유약은 기형과 더불어 청자에서 분청사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.